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하는 지식을 갖다 알아내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의 그 품성 상태. 이것을 놓고 이게 거의 절대 기준이거든. 이때 이게 유럽에서 아주 오래도록 윤리학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샤하키안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샤하키안의 윤리학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윤리학 이론의 역사인가 이제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윤리학은 크게 세 가지 윤리학설이 있는데 동아시아 윤리학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서구의 윤리학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결과주의 또는 오늘날에는 공리주의라고 하는 에 해당하는 윤리학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이건 혹은 얘기해봐. 네?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 제레미 벤담 이런 사람들 있죠. 결과주의.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의도가 어찌됐건 그 과정이 어찌됐건 아주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면 좋은 거 아니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게 결과주의.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최대 다수의 제레미 벤담의 이제 이게 맥심인데 격언 그 공식인데 행복. 문제는 행복이 어떤 종류의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건지 벌써 근데 이게 여기 이미 결과주의 안에도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흔적이 여기 묻어나 있어요. 두 번째로 동기주의 또는 행위 동기 또는 의도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예요. 결과가 어찌되든 네가 착한 일을 하겠다는 그 마음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의도가 있는 어떤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다. 도덕적인 행위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흔히 의도의 윤리학, 그러니까 동기주의 윤리학하고 결과주의 윤리학 이 두 가지를 놓고 윤리학 학설을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덕의 윤리라는 게 있어요. 덕의 윤리. 덕의 윤리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이 덕의 윤리의 창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동기주의는 결과가 어찌 됐든 시도 때도 없이 착한 일을 행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해라. 가령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아 사람을 죽이는 건 좋지 않아. 착해야지. 그러다 총 맞아 죽어. 그렇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의도와는 관계없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같은 결과지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의도가 나쁘고 그 과정이 나빠도 그냥 여럿이 다 좋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덕의 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덕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결과와 동기와 여기다 하나 덧붙여서 상황, 각자의 상황 또는 공동체의 상황 요 세 가지를 골고루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한 윤리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요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의 윤리고 이것이 아주 오래도록 서구 사회에서도 중요한 윤리학설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윤리학에서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덕의 윤리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그만큼 오늘날에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오래도록 유지되어 온 이유는 그러니까 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으면서는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쓰면서 아 기준을 하나 놓고 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기준 이 기준을 놓고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을 읽는 이익이 생기는 거죠. 유익함이 생기는 거죠. 유익함.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레포트를 쓰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 더 옵션으로 더 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옵션. 그분은 아, 지난번에 그 맛있는 샌드위치 좀 따로 마련하기로 했죠? 우리 여기 빵, 샌드위치. 그래서 다음번에, 이번 아, 지난번에 우리 안티고네 할 때 코레고스한 박종국 씨인가? 그 사람이 단테 때 오기로 했거든? 오면은 사탕을 좀 사오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옵션 숙제를 해온 사람은 코레고스에게 사탕을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요. 단테 신곡도 지금 이제 서사시니까 당연히 대사가 있겠죠? 이제 베르길리우스 역, 단테 역, 뭐 이런 거 있으니.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은 악령 역 맡길 거예요. 뭐, 똥침 맡고 있는 막 이렇게 이런 역 맡길 거야. 머리를 들고 가는 남자 역 이런 거 만든, 자기 머리를 들고 가는 남자. 자, 168페이지. 분배적 정의를 펴세요. 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지금 분배적 정의, 시정적 정의 이런 것들은 이 내용이 각각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미 다 얘기했고, justice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게 얘기했고, 디카우신의 그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데, 20행 이하를 보면은, 169페이지 20행 이하를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아 갖게 되면 바로 거기서 싸움과 불평이 생겨난다. 7. 또 이것은 가치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분명하다. 분배에 있어 정의로운 것은 어떤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가치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분배라고 하는 것은 공을 많이 세운 사람, 아킬레우스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은 브리세이스를 챙길 수 있겠죠. 볼이 예쁜 브리세이스. 공이 없는 사람은 그냥 혼자 쓸쓸하게 앉아서 그냥 돼지나 먹고, 돼지 독감이나 걸리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가 계산이 나와. 그런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분배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쟁점으로 삼는다.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지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주의자들은 자유를 가치라 말하고 과도정 지지자들은 부나 좋은 혈통을 가치라 하고 귀족 정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탁월성을 가치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배라고 하는 것을 분배 정의를 실현한다 해도 그 분배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사회에서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분배 정의의 척도는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자유를 가치라고 말합니다. 자유. 자유. 과두정 지지자들은 부나 좋은 혈통을 가치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느끼는 바가 막 있죠. 아, 저 사람 집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과두정 지지자야. 과두정 지지자. 지금 제가 관여하고 있는 홈페이지 알레스텔레 누가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가 썼다고 하는 칼럼을 누가 연결 링크를 걸어놔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촛불 1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다시 또 이제 열받았잖아. 이제 촛불이 또 일어날까봐 이제 계속 이게 뭔가를 하잖아. 그러니까 촛불을 어떤 교수가 이한우 기자의 얘기가 그게 작년에 촛불을 이렇게 보면서 홉스의 리바이어든이 생각났다 이거예요. 홉스의 리바이어든은 뭐 강력한 통치자가 혼란을 갖다 강력한 그 왕이 나타나서 절대구주가 나타나서 혼란을 갖다가 다스려야 된다. 이 얘기가 홉스 리바이어든에 있거든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래. 저도 사실 마음 한켠에는 저런 것들 다 눌러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 왜 없겠어. 그죠? 누구나 다 자기가 잘났는데 내가 재산이 한 500억 있어. 그래갖고 재산 좀 써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러면 재산도 없고 못 배우고 스카이 대학도 안 나오고 가난하고 그래. 그런 애들 아 저것들이 사람이야? 눌러버리고 싶겠죠. 무식한 것들, 싸가지 없는 것들 이렇게 눌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틀릴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잖아. 내가 이게 옳아 해갖고 사람들한테 딱 철권 통치를 한다 해봅시다. 그래도 사람은 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오류의 가능성이.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야 임마 네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너 틀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동등한 발언권이 확보되는 거죠. 그렇게 확보되었을 때 그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거든요. 누구나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모여있으면 민주주의 할 필요 없어. 가만히 앉아서 의논할 것도 없어. 딱 눈을 보고 알았지. 그리고 가라고 하는. 근데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근데 잘난 사람이라 해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그러니 내가 이건 잘 모르지만 네가 이건 잘할 수 있어 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야 할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민주주의거든.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어차피 못난 자들이 우리가 못났으니까 못났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머리를 맞대고 해봅시다. 이렇게 저렇게 해봅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 괴롭히지 마세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토마스 홉스의 책을 읽고 우리 사회가 올바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리바이든을 얘기한다. 그럼 그 사람은 민주주의자 아니에요. 그건 민주주의자 아니에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그거는. 제가 정말 잘 알아.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토마스 홉스를 연구해서 썼어요. 홉스 리바이든을 연구해서 썼어요, 제가. 석사학위 논문. 홉스 정치 철학에 관한 논문을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알아. 홉스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민주주의 국가에 살 자격 없어. 읽을 수는 있어. 토마스 홉스는 읽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것을 너무 신봉해서 그걸 실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 시베리아로 가셔야 돼. 과두정 지지자들은 부나 좋은 혈통을 가치라고 말하고, 귀족 정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탁월성을 가치라고, 여기서 귀족, 탁월성이라는 건 힘센 것,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귀족처럼. 그러니까 지금, 분배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분배와 과두정 사회에서의 분배와 귀족정 사회에서의 분배는 다르겠죠. 분배의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도 정의라고는 하지만 항상 그 분배의 기준에 따라서 분배의 기준이 가치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쟁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정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시정적 정의, 시정적 정의. 시정적 정의는 말 그대로 사람들 사이에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몫을 중간을 딱 정해서 주는 거. 이게 시정적 정의인데 173페이지 밑에 각주에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이 그림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시정적 정의. 너 네가 좀 손해봤네. 그럼 너 떼다 주지. 이거 시정적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관이 이걸 하는 사람이 이제 시정적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재판관이잖아요. 오늘날의 이제 재판관들은 사실 누구나 다 이런 시정적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잖아. 왜? 이 한국사의 법관을 양성하는 제도 자체가 이미 계급적인 어떤 부분으로 묻어져 있거든. 그리고 이거는 법현실주의를 하는 사람이나 이게 법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인데 법관은 항상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평하게 재판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항상 다시 생각해봐. 이건 나중에 저기 법 하시는 분들하고 다시 의논해보시고 여기서 어쨌든 시정적 정의는 재판관. 근데 아테네 폴리스에서는 재판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재판관도 추첨으로 뽑았어요. 재판관도. 그런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었어. 이게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해보면은 추첨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시정적 정의는 이제 손해와 이익을 갖다 이제 정리해주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교환적 정의예요. 교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환적 정의라는 것은 거기 175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네 번째 줄 보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내에서는 이런 종류의 정의로움이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데 이때 대가품은 비례에 따른 것이지 동등성에 따른 것이 아니다. 폴리스는 비례적인 보상에 의해서 유지되니까 사람들은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갚으려 하고 넘겨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갚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교환적 정의라는 것은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집짓는 교환을 대각선적인 연결이 비례에 따른 교환을 만들어낸다. 집 짓는 사람은 A, 신발 만드는 사람 B, 집을 C, 신발을 D라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교환적 정의는 뭐냐면 목수와 재화공과 이 두 사람이 목수는 집을 짓고 재화공은 신발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물건을 나눠 가질 때 공평하게 나눠 갖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돈이 개입되어서 서로 나눌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환적 정의 이걸 얘기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얘기할 때는 물건을 교환할 때 얼마나 공평하게 잘 교환되었는가 이거예요. 정의의 실현, 뭐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위 단위에 있는 거예요. 물건을 교환할 때 얼마나 잘 교환되었는가. 가령 김성령 군이 나한테 와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단테 알리게리 만년필하고 제 노트북하고 자전거하고 서로 바꾸죠. 그러면 됐네 이놈아 이렇게 말하겠죠. 나도 노트북 있고 자전거는 난 탈 줄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 심하게 다친 대로 이게 극복을 못해요. 자전거 공포를. 자전거 타는 사람만 봐도 불안해. 다칠 텐데. 다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김성정 군이 와서 선생님 제가 요새 여기 인터넷에서 시세를 알아보니까 한 250만 원쯤 하던데요. 이거를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돈 더 줘. 뭐 이렇게 250 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돈이 도입되었으며 요 말이 있어요. 17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돈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상하죠? 네. 왜 그러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이미 고도로 상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있어요. 돈. 그래서 여기에 보면 178페이지로 가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교환적 정의에서는 돈에 관한 얘기를 잠깐 봐둬야 돼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돈은 규약에 의해서 말하자면 필요의 교환 가능한 대리물이 된 것이다. 또 바로 이런 이유로 돈은 자신의 이름 노미스마를 갖게 된 것인데 자연이 아니라 노모스 즉 법이나 규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며 바꾸는 일이나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 일도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절은요 경제학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경제 인류학에서. 뭔 말이냐면 오늘날에는 돈 자체를 사람들이 추구하잖아요. 목표로서. 가치를 돈 안에다가 가치를 집어넣어서 가치를 축장시킨다고 그래요. 집어넣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 돈은 교환 가능한 대리물, 필요의 교환 가능한 대리물일 뿐이었어. 그러니까 돈 자체를 저축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서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원래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11월 달인가요? 아니 10월 달인가? 폴라니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주의인가라는 책을 읽어요. 그때 이제 폴라니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한 사람인데 경제 인류학을 하면서 그때 이 얘기를 또 다시 할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는 그저 물건을 교환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의 가치의 대리물이었을 뿐이에요. 그건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시장에서 물건이 거래되는 이른바 경제라는 것이 있었죠. 근데 그 경제가 사람들의 삶을 원활하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것 자체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시장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물품을 교환하는 장소였을 뿐이지 그것 자체로 사람들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시장에다 끄집어 내놓고 거기서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즉 경제가 삶의 일부분이었을 뿐이지 경제 그 자체가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는 아니었다. 일단 거기까지만 알아둡시다. 나중에 폴라니를 할 때 다시 합니다. 칼 폴라니 같은 학자들도 아리스토텔레스 읽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교환의 척도로 들어섰다는 것. 그 다음에 제6장으로 가면 정치적 정의가 있어요. 정치적 정의 거기 봅니다. 182페이지를 펴세요. 네 번째 줄에 보면 정치적 정의는 자족적이기를 목표로 삼으며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구성원 자유로우며 비례에 따라서든 수에 따라서든 동등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성립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치적 정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서로 동등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자유롭게 자족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적 정의가 구현된 상태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조금 계급적인 어떤 구별은 없지만 플라톤의 국가에서 말하는 것과 유사한 정의 개념이 되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적 정의가. 그래서 지금 분배적 정의, 시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 정치적 정의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제가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자족적이고 공정하고 동등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그 실천들, 그 좋은 인간적인 좋음 이런 것들에 관한 실천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공동체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분배적 정의, 시정적 정의 또는 교환적 정의, 정치적 정의 이런 것을 통해서 폴리스에서도 그런 것들이 실현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윤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는 좋은 시민들이니까, 좋은 시민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니까 좋은 사회겠죠. 그러면 사실상 제가 지금 사실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윤리적인 또는 정치적인 행복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다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성취될 수 있어요. 끝났어요. 끝이. 강의 끝이야, 그걸로.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그게 뭐냐? 그것만 갖고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말 그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 자, 저 양반 권은정 씨인가요? 은정 씨? 예. 네. 가족들끼리도 행복해. 내가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신랑이 막 뺏어가지도 않아. 아이도 엄마 잡수세요. 막 이렇게. 피자 좋아하세요? 그럼 치킨 네, 외식 나가서 치킨을 먹어요. 네? 치킨을 먹는데 막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신랑이 뺏어먹고 애가 막 옆에서 깽판 치고 엄마가 뺏어먹고 그러지도 않아. 행복해. 그래서 사회생활을 해도 막 이렇게 모두 다 민주적인 시민이에요. 다들. 그리고 막 위정자들도 나라의 정치인들도 이렇게 가령 누구 뭐 국회의원 홈페이지에다 블로그에다가 뭐라고 썼더니 바로 답장이 와. 권은정 시민님, 훌륭한 제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네? 그렇게 해요. 그게 온 나라가 정말로, 말 그대로 정말로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하고 정치학에 나온 것처럼 돼 있어. 민주주의 국가 돼 있어요. 그럼 행복하겠어요? 또 다른? 이제 뭐 히로뽕이라도 하실 거세요? 또 다른? 뭔가. 뭐? 행복하겠어요? 이제 그걸 행복이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니코마코스 윤리학하고 정치학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다들 동등하게 분배가 되고 평등하게 분배되고 아킬레우스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며, 네? 아가멤도도 이제 깽판 안 치고 보리의 브리세이스는 아킬레우스 옆에서 항상 이게 아리따운 모습으로 이게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아가멤도도 자기 분수를 알고 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더 이상 저 오디세우스는 헛소리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프리아모스도 슬픈 모습이 전혀 없으며 헥토르는 다시 되살아났어. 응? 폴리네이키스의 반란도 없으며 그에 따라 안티고네의 결혼일도 없고 크레온도 뻣뻣하게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자기 아들 하이몬도 죽지 않았어. 자, 모두 다 행복해. 그러면 끝이에요? 우린 그걸로 다 만족하면 살 수 있겠어요? 만족할 것 같아요? 동수 씨 만족? 아니요. 왜 안 해? 왜? 자네도 뽕? 이번에 연예인들 혹시 관련이 엑스타시? 그런 건 아니고. 네. 자기 자신만의 행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밀한? 내면적인. 혹시 야동? 응? 뭔가 좀 이렇게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뭐가 모자란 것 같아요? 고해돼서. 네? 삶이 고해돼서 제 양반은 안 되겠네. 지리산으로 가세요. 지진하셔서 이게 일본 시대에 측량하려고 여기저기 쇠말뚝 많이 박아놨답니다. 전기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측량용으로 박아놓은 건데 이상하게 측량용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말뚝들이 되게 보면 이렇게 맥이 되는 곳에 많이 박죠. 일본 사람들은 실용적인 의미에서 박았는데 그게 이제 풍수적으로 해석하면 맥을 끊는 거죠. 지지산 가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고해라니요. 아, 이렇게 고해가 아니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세종대왕 치세예요, 지금이. 근데 뭐가 모자라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누가 뭐라고요? 자아가 성취됐다니까요. 지금. 그래도 뭔가 허전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뭔가 남아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너무 평화로워서 지겨워.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다른 하나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게 인간의 하나의 초월적 경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뭔가 있을 것 같아 하는 형이상학적인 추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절대적인 것들에 대한 추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이 세상이라도 또 우리는 언젠가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라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정말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것일까에 대한 의심. 이게 인간이니까 누구나 갖게 되는 거잖아요. 동물들은 그런 의심 없죠. 그냥 이렇게 등 따숩고 배부르는 땡 아니에요? 사자는 딱 배부르면 옆에서 얼룩말이 와서 개침을 뱉어도 그냥 아이씨, 됐다 자식아 지금 배불러 이놈아. 야 이마 얼룩말에 아이고 야식들 사자들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꼬리 딱딱 이게 팔이 날리면서 누워 있으면 얼룩말이 지나가면서 내가 얼룩말 이게 띠, 까만 띠 딱 빼면 니들 나 안 잡아먹을 거냐? 이렇게 말 걸어도 사자들이 배불러? 안 건드려. 근데 인간은 또 뭔가를 해요. 그쵸? 배불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 있어. 그게. 죽음이 두려워.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 바로 그 지점. 이제.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나 얘네들은 자기네 아킬레우스가 말할 때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우리는 죽은 운명의 인간이란 말이 있죠. 알아요. 절대로 그 넘어가려고 하지 않죠. 인간이 안 넘어가요. 죽은 운명의 인간. 신의 자리를 넘보질 않아. 인간은 또 신들도 지들끼리 직분이 있어.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으면 자기 형님 제우스가 와서 뭐라고 해도 아 여기 내 나와버린데 형님 이러면 곤란해요. 아따 이거 뭐 목이 힘들어가네 막 이런단 말이죠. 이게 다 자기 직분이라는 게 있어 신들에게도. 그러니까 인간은 죽은 운명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면서 자기 것은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딱 얘기 오면 그런 게 조금 그걸 넘어가는 뭔가가 플라톤에서도 이데아라는 말이 있어요. 플라톤에. 그런 것들 뭐냐면 인간이 살아 생전에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마음의 눈으로만 알 수 있는 누우스 직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것 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에게 그게 있거든. 그 얘기들이 플라톤에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지금 조금씩 나와요. 이게 고대 히랍 철학은 철저하게 인간주의예요. 철저하게 인간주의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따지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삶이 제약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나 정치학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뭔가 남아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여기서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하고 바로 그런 경지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경지를 건드려주는 것이 이제 종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다음에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제 단테의 신곡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은 뭐냐? 지옥에서 연옥으로 천국으로 가죠. 천국에 가는 게 뭐냐면 천국에 가서 결국에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그러니까 성 베르나르도의 손에 이끌려서 단테가 신을 만나는 장면이 탁 나옵니다. 신 앞에 서는 장면. 그게 뭐냐? 인간이 신하고 맞먹는 위치에서는 신 앞에 선다는 게 뭐냐면 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 단테는. 신 앞에 서. 인간이 그 지점까지 올라가 보고 싶은 거죠. 그런 초월적인. 그래서 이제 딱 달라지는 거라. 고대의 저작에는 신하고 맞먹는 인간은 없어. 근데 단테는 중세시대에는 신 앞에 무릎을 꿇죠. 근데 단테는 근대인이잖아. 신하고 맞먹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거기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근대의 인간의 서사시, 근대적 인간이 쓰는 서사시하고 저 먼 고대 인간이 쓰는 서사시의 차이가 딱 나타나. 호메로스의 서사시에는 죽을 운명의 인간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얘기가 나와. 근대 사람 단테가 쓴 서사시에는 신 앞에 서는 인간 얘기가 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딱 그 중간 얘기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탁 자족하는 정의로운 공동체 이야기가 나와. 그런 개인 얘기도 나와. 그러면서 한마디가 탁 나오는 거예요. 370페이지. 관조적 활동으로서의 행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이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최고의 탁월성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최고의 탁월성은 최선의 것에 대한 탁월성이다. 최선의 것에 대한 탁월성이 뭐냐? 거기 맨 밑에 보면 우리가 논의하는 자족도 다른 무엇보다 관조적 활동과 관련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 관조적 활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관조적 활동. 일단 관조적 활동이라는 말을 체크해둡시다. 관조적 활동. 관조적 활동이 뭐냐? 여임동군, 관조적 활동이 뭔가? 자네가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나? 어? 말해봐. 관조. 관조적 활동.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관조적 활동이에요? 지금 이거 읽으면 없어요. 뭘 하는 게 관조예요? 없지, 책에 보면. 네? 관조. 조경민군, 얘기요. 관조가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너 좀 보자, 이러고 있는 게 관조인가? 지금? 관조적 활동으로서 행복, 이거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0권에 제7장, 여기 보면요. 무엇을 관조라는 게 들여다보는 건데, 무엇을 들여다보다 본다는 건지를 알 수 없어. 이게 활동인지도 참 의심스러워. 보겠습니다. 철학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나, 371페이지 올라왔어요. 정의로운 사람, 다른 탁월성을 가진 사람 모두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지만, 이것들이 충분히 갖춰졌을 경우, 정의로운 사람은 그가 그 사람에 대해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될 상대방 혹은 그와 더불어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될 동반자를 필요로 하며 절제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또 그 밖의 탁월한 사람들 각각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든 정의로운 사람은 동반자를 필요로 한다. 행동을 할 상대방이나. 그런데 철학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관조할 수 있으며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동반자를 가지면 더 잘 관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가 가장 자족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철학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관조할 수 있으며 그렇죠. 그 앞에 지금 종류가 달라요. 앞에서 나오는 정의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관조는 혼자 있을 때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 관계 그렇다 해서 철학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혼자 있으면서 관조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엉망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단계를 지나온 사람이에요 지금. 요 단계 들은 관조에 들어온 사람은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지내. 예? 아까 누군가 그랬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가족과 화목하고 뭐 사회가 잘 돌아가고 뭐 국회의원들이 내 말이나 마주 입에 혀처럼 굴러다닌다 해도 뭔가 혼자 남아있는 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 그런 것을 잘 하는 사람이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정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혼자 있을 때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지금 철학적 지혜는 그 지점에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관조적 활동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관조적 활동이라는 건 혼자 한다는 거죠. 혼자. 근데 그 혼자라는 게 사회적인 관계는 파탄난 놈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는 일단 잘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와서 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사회적인 활동하고 무관해 보이는 얘기라. 근데 이 관조적인 활동을 일단 혼자 한다. 근데 뭘 하느냐면 이가 그 사람이 활동이 그 자체 때문에 사랑받는 것 같다. 이게 뭔 말이냐면 관조적 활동하는 한 사람들은 뭘 해갖고 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조만 해요. 네? 그래서 관조적 활동으로부터는 관조한다는 사실 위에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 반면에 실천적 활동으로부터는 행위 자체에 무엇인가 다소간 얻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조적 활동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저는 너 지금 그거 왜 해? 그러면 그냥 관조를 위해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적 활동으로서의 관조예요. 이게 활동은. 이 활동의 목적은 관조적 활동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저 관조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누가 저한테 철학책을 왜 읽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아 읽어가지고 동대문구 정보도서관에 가서 강의를 하면요 강사료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공리적 활동으로서 책 읽기죠.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워가는지는 전 잘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끊임없이 손님이 수강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참 다음 주부터 접수지. 이렇게 가면서 군주는 접습니다. 다음 주에 화요일 날. 그러니까 해가면서 그래야 저기 수강 강사료가 짭짤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리적 활동이죠. 철학책을 읽는 활동 자체가 철학책을 읽는 활동 자체가 수강 아니 강사료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아 제가요.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 레포트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 의식이 깨어나가는 것이 그냥 다다다닥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양의 수준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게 하나의 실천적 활동이죠. 사람들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데 딱 읽으면서 제가 누가 그걸 왜 읽냐 그러면 그저 읽는 게 재밌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읽는 재미로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술을 왜 먹냐? 술이 좋았어요. 뭐 이렇게 술이 저를 불러서요. 뭐 이렇게 술은 술 때문에 먹습니다라든가. 산에 왜 가냐? 산이 거기 있어서. 아, 짜증나. 산 좀 없으면 좋겠어요. 평야에서 살고 싶어. 말 타고 따그닥따그닥.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 활동 자체의 목적을 가진 것. 이게 바로 이제 관조죠. 그러니까 관조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졸고 있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활동은 이 관조를 조금 범위를 넓히면 그것 자체로 목적을 가진 활동인데 그것 자체로 목적을 가지는 활동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좋음 그 자체를 목적으로 또는 초월적인 것 자체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 사람은 최고의 활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제가 까놓고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설정이에요. 설정. 멋져 보이기 위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 사회적인 활동 다 했어요. 다 했어.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어.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혼자서 머릿속에서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확 돌이켜보고 또는 그것이 혼자서 돌이켜볼 때 잘 안 되니까 이런 고전을 읽으면서 그냥 왜 읽느냐 이렇게 할 때 제가 77 접수진 제 선생님을 서너 달에 한 번씩 뵈요. 선생님이 서울에 저기 건강검진 체크받으러 나오실 때마다 점심하면서 요새 뭐 하세요 그러면 사전 읽지. 철학사전. 선생님 책 쓰세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 책 쓰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전 읽는 게 제일 좋아. 생각해 보세요. 철학 공부를 50년 한 장만이 53학번이야. 그러니까 사전 읽는 거예요. 그 양반은 머릿속에 철학적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ABC부터 그러니까 저기 슈바베 독일의 슈바베에서 나온 8권짜리 사전이 있어요. 그거 일본에서 나온 일본에서 나온 철학 사전. 그 다음에 비셴샤프트리어 거기서 나온 독일 유럽 학문 사전. 사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읽지. 요새는 일본에서 나온 걸 읽는다네. 그리고 그 양반은 이제 그동안 이게 모든 읽었던 거라서 사전을 A부터 네? 이게 쭉 읽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걸 읽어서 아 내가 요새 사전을 외우고 있지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인생 자기 인생이 말하는 철학으로 이제 점철 20대 이제는 기억도 안 나실 거 아니에요. 철학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이제 복귀하는 거지. 돌이켜보면서 그건 자기 관조적 활동으로서의 학문이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영혼이 맑아진 거 아니겠어요? 노란 물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맑은 물 있잖아요. 맨 밑에 이제 막걸리고 맨 위에 청주라고 그러잖아요. 삶을 걸르는 거지 이제 필터로. 그렇죠? 저도 빨리 그렇게 돼야 사전을 읽어야 될 텐데 그게 관조하는 활동이에요. 학문 자체를 위해서 공부 자체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관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바쁜 활동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행복은 여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 그렇죠? 우리는 여가를 갖기 위해 여가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여가라는 말 있죠? 여가. 스콜레. 스콜라? 그럼 학자죠? 스콜레라고 하는 말에서 스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은 여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이렇게 말했을 때는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적인 활동을 다 거쳐서 이제 자기 관조하는 지경의 경제 이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여가가 있는 거야. 그때 하는 학문, 형이상학, 이게 관조적 학문, 초월적인 형이상학을 하는 거 이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 학문은 여가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여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자금을 펀드를 조성해서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합시다.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의미에서 스콜레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학술진흥재단 이런 거 반대입니다. 거기다 뭐 해갖고 돈 받아본 적도 없고 자격이 없어. 거기 논문을 안 썼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그냥 부지런히 정치적인 삶, 가족적인 삶, 친구 간의 삶, 학생과 선생 간의 삶 이런 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여가를 얻었을 때 자기 관조, 자기 행동,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인 활동, 자기 목적적 활동으로서의 관조 이것을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최고의 이제 행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지점에 오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지점에 딱 온다. 그러면은 이제 학문은 더 이상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렇게 굉장히 바쁜 액티버티가 아니라 고요한 관조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지점까지 왔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활동, 정치적인 활동 이걸 다 거쳐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학자는 모름지기 학자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방구석에 앉아서 관주하는 게 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엄청 잘 못 읽은 거라. 10권만 읽은 거예요. 2권부터 5권까지 안 읽고 10권 여기 나오잖아. 앞에 읽어봐 이놈아. 이렇게 그때 우리가 싸대기를 딱 앞에 읽어 이놈아.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건 관조라는 말이 여러분들 거기에 나옵니다. 관조라는 말이 저기 히랍으로 이게 안 나오는데 히랍으로 관조가 테오리아예요. 세월이라는 말에서 세월이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책상물에서 하는 거 이걸 말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세월이라는 말이 관조예요. 그러니까 테오리아라는 말하고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에서 5권 사이 이렇게 한 얘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구체적인 실천적 지혜잖아요. 실천적 지혜로 하는 거 프로네시스를 가지고 하는 건 뭐냐? 프락시스예요. 실천. 이건 이론. 그러니까 일단 프락시스를 거친 다음에 프락시스 안에는 개인의 윤리적인 덕의 함양, 가족 간의 어떤 위에 있는 가족의 형성, 정의로운 폴리스 활동 다 포함되는 거예요. 프락시스가 이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더군다나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걸 다 거친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최후의 관조하는 삶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프락시스와 테오리아 둘 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가 다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게 이제 완성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즉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의 목표는 이 두 권의 저작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만 해서도 안 되고 실천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해서 안 실천만 해서. 이게 바로 이걸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완성된 인간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테오리아. 테오리아. 테오리아. 테오리아. 프락시스. 프락시스. 프락시스. 네, 이론과 실천의 통일.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 정치학에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바로 이 경지를 향해 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만 읽는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저도 저 그 그냥 엄청나게 그런 건 아닌데 책에 대한 패티시가 제가 되게 심했어요. 예전에 저번에도 얘기했죠. 누가 책만 읽으면 조카 조지고 막 이렇게 죽이 막 이렇게 혼자 있을 땐 저걸 묻어버려 뭐 이런 생각도 했죠.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제가 없어졌어요. 책에다 이렇게 밑줄도 치지도 않고 제가 깨끗하게 읽고 그랬거든요. 이거 보세요. 책 막 낙서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막 이게 안 했네 일정 이상하게 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제 선생님 되게 한데 제 선생님은 학교 연구실에 그 동국대학교 철학과 300 교수에 가서 309호가 선생님 연구실인데 309호 연구실에 선생님 책이 없어요. 이상하다. 교수가 연구실에 책이 없다니. 선생님은 왜 그러냐? 이 연구실은 교수의 연구와 그 대학원 수업을 그때 연구실에서 하잖아요. 학교에서 임대해 준 공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물건을 놔둘 수가 없다는 거야, 선생님이. 부자의 개념 있는 분이에요. 개념, 사적인 물건을 놔둘 수가 없대. 저도, 그래서 저기 문과대 행정실 조교할 때, 제 사적인 물건을 그 책상에 안 갖다 놨어. 조교 2년 딱 하고 그만둘 때, 거기 일하는 그 직원 여자분에게, 서랍에 프로스펜 두 자루 있습니다. 쓰세요. 그 여자분이 저한테, 강조교님은 올 때도 빈손으로 오더니, 갈 때도 가방 한 번만 그러세요. 우리 선생님 퇴직하시는 날, 그 98년 6월 14일 날 퇴직을, 대학원 수업을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저렇게 생긴 가방 있죠? 가방에다가 이렇게 해결 역사철학 강의 그 수업했는데 딱 집어넣고, 나 이제 안 와? 그러고 가버렸어. 그래서 저보고, 강박사, 캐비넷 열쇠 줄 테니까 캐비넷에 있는 거 좀 정리 좀 해줘. 그래서 캐비넷을 딱 열어봤더니, 학교에 와가지고 학생들 시험 채점한 거 있죠? 시험지. 답안지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야. 출석부하고 차곡차곡. 그것도 학교 물건이니까 놔두고 가신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 버려. 아참! 그 안에 양주 두 병 들어있는데 가져다 먹게나. 교육대학원에서 논문 지도 받은 사람들이 주던데 집에 갖고 갈 수가 없어서 뒀어. 완전 쩔어. 완전 공부하다가 너무 분명해. 그러니까 도대체 선생님은, 학교에서 뭘 공부를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책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가 궁금해. 해결철학 원전 강도로 해도 원전 한 곳만 딱 가지고 오시는 거야. 그래갖고, 자, 시작해. 요거만 있어.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해. 네? 궁금해. 그래갖고 선생님 댁을 딱 가면, 예, 학생들이 찾아가잖아요? 대학원생들이. 가면 방문을 딱 잠궈놓고 못 들어가게, 아무도. 얼마나 궁금해.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석사전을 가니까 이승희 선생님 연구실을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없다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왜냐하면 선생님 이제 제자 지도 학생이 없으니까 아무도 선생님 댁에 가도 선생님이, 근데 이제 내가 선생님 지도 교수를 신청을 했어요. 내가 지도 학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과정을 다닐 때 선생님 댁을 다 갔지. 갔더니 선생님 댁에 가서 무슨 논문에 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방에서, 선생님 방에서 책을 한 권 딱 꺼내갖고 오신 거야. 그때 문이 살짝 열리잖아요. 뭐야? 뭐야? 뭐야? 이렇게. 근데 딱 문을 닫고, 네? 이 책을 좀 참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좀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가 복사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가진 책을 이렇게 복사해서 보라고. 이런 책을 보시는구나. 방 안에 무슨 책이 있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선생님, 다른 책도 좀 볼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진짜, 그래, 들어가서 봐. 그래서 딱 방에 들어가서, 선생님 방을 딱 들어간 거야. 내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 주에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선후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방에 가서 무슨 책을 찍을 때, 갑자기 일순 분위기가 쫙 조용해진 거야. 이승희 선생님 방에 네가 들어갔었단 말이야? 이렇게 분위기가. 아니, 그 순간 내가 실수했구나. 이들의 질투를 어찌 감당하려고. 어쩌죠. 그러지 않아도 제가 선후배를 좀, 후배는 괜찮은데 선배들 좀 우습게 알아가지고 선배들이 저를 막 이렇게 막 갈구는데 또 싸움을 잘하니까 저를 어찌지 못하고 이러지 마, 형, 막 이러고 이러지 마, 막 이러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난 무심코 말해버렸는데 아무도 그 방을 구경한 사람이 없었구나. 그 궁금하잖아. 그죠? 석학의 방이 궁금하잖아. 연구실에 책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이건 가령 내가 이렇게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번에 논문 쓴 논문입니다. 다른 학생이 이제 박사 논문 갖고 오잖아. 선생님이 딱 보고 논문 잘 썼네. 막 이래. 그러면 빈말이지. 이제 잘 썼네. 막 그러다가 연구실에 이게 책꽂이 있잖아요. 거기 다 딱 꽂아놓고 가버려. 그건 뭐냐면 집에 안 갖고 가는 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논문을 주고 선생님한테 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논문을 준 사람이 그 논문이 어디 있나 궁금해서 찾으러 왜 꽂혀 있으면 안 됐구나. 내가 이 양반이 이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았구나. 학교에서는 절대 안 읽어요 책을. 남들 보는 데서 공부를 안 해 이 양반이. 대학원 수업 외에는. 그러니까 여기다 딱 꽂아놓고 가버려. 집에 갖고 가서 읽을만 하면 가지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집에다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논문을 쓰면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봐. 이게 집에 갖고 갔나? 여기 꽂혀 있나? 여기 꽂혀 있으면 땡된 거야. 너는 너무 쓰나 마나야. 그리고 얼마나 인간차별한, 딱 꽂아놨잖아요? 딱 꽂아놓은 사람은 가령 김삼돌이잖아? 김삼돌, 김박사 이렇게 말하고 김삼돌 군 그렇게 말해. 박사를 받아도 소용없어. 호칭이 얄짤없어. 얄짤없어. 호칭이. 내가 박사학위 딱 받고 선생님 이번에 학위 수여식 합니다. 그 전날까지 말이에요. 강용원 군 딱 그랬는데 딱 박사 받는 날부터 강박사 딱 그러더라고. 호칭이 딱 바뀌어. 이 양반은 얄짤없어. 자기보다 선배라도 이게 후지잖아. 어디 대학 교수가 자기 선배잖아. 그래도 후지면 누구누구 씨라고 해버린다니까. 자기보다 10살 많아도 얄짤없어요. 그러니까 이 꽂혀있는 사람 얼마나 좌절하겠어. 빼갖고 그냥 갖다 버려. 막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막 이렇게 개뿔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 방에 딱 들어가니까 내가 딱 들어가서 놀란 게 있어요. 책이 얼마 없어. 완전 배신이야 이거.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이 양반이 내가 지도교수 신청을 잘못했는가 보다. 이럴 수가 있나. 이 책도 없는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장서수가 나하고 비슷해. 적어도 나의 한 엠베르토 에코는 3만 권쯤 된다잖아. 이쯤은 돼줘야 되는데. 나도 책하면 한 책 하는데 막. 그래 선생님 약간 이제 왠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산 듯한. 이미 지도교수 신청 바꿀 수 없고 논문지도 들어갔는데 말이죠. 안 되겠다. 선생님께 여쭤봤지. 아주 완곡하게. 선생님, 장서가 굉장히 콘사이즈 하십니다. 콘사이즈 하다는 게 이게 두 가지, 여러 가지 뜻이 한쪽 돼 있잖아.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한마디 딱 하시는데, 아, 그때 그 말씀을 딱 듣고 내가 패티시가 없어졌어요. 좋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좋지. 딱, 어라. 많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여러 번 읽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보다 책 많이 읽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율곡이 사수상경 띠내야 겨우. 여기 율곡이가 여기 왔어. 프락시스 따라 읽어봐라. 저게 뭐예요? 이 자식 이렇게 똑바로 안 해. 화나겠죠? 영어가 안 돼, 율곡이는. 히라버는 커녕. 그잖아요?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좋은 책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읽어야 돼. 그게. 그래서 그때 딱 이게 해결 정신현상 강독을 딱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이 막 선생님 참고할 책들 뭐 어쩌고 막 알려주세요 했더니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폴리트가 버리니까 불어판 그다음에 밀러의 영어판 요거 있잖아 요걸 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폴리트 거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내가 줄게 그랬고 선생님 이제 이폴리트 불어판을 주셨어. 저 해결 정신현상 도어판, AV 밀러의 영어판, 이폴리트의 불어판 요 세 개를 놓고 읽는 거예요 이제. 불어가 그때 안 됐어. 우리가 이제 불어 공부를 하라는 거지, 이제, 이렇게는. 불어 공부하라는 뜻이야, 그게.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스쳐드지 말을 해도 깊이 알아들어야 돼. 사소한 말로도. 강군 요새 이뽀리트 좀 읽나? 이 말은 불어 공부 제대로 하고 있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깊이 알아들어야 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몽수아. 이렇게 이제 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했어. 그랬더니. 그리고 참고문헌은요? 했더니 선생님이 그냥 그 세 글만 읽으면 될 텐데 이렇게 말하셨던 거예요. 예전에. 그 다음에 천상 강독을 할 때 나중에 그러니까 고전에 이제 법철학 강독할 때 제가 선생님 방을 구경을 했거든. 아 참고는 많이 읽을 필요가 없구나. 고전으로 되어 있는 책들 있죠. 좋은 책이잖아. 고전 그러니까 좋은 책이지. 좋은 책이니까 고전이고 고전이니까 좋은 책이고 어쨌든 선순환에 들어가 있는 책들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확 읽고 또 읽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새는 책을 안 사시고 사전을 읽는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책 패티시 갖지 마시고 많이 읽는 게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이걸로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의는 마치는데 379페이지 잠깐 보면 379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문단에 어린 시절부터 탁월성을 향한 올바른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을 탁월한 애들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다음 문단에 가보면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게 두 문단에 그러니까 탁월함을 기르는 방법하고 입법하는 원리하고 아주 실용적인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어요. 요것은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면 탁월한 아이로 기를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침에 따라 그것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단테 신곡에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물론 행수가 다 있으니까 근데 가능하면 이게 제일 얕습니다. 번역되어 나온 것 중에 열린 책들에서 나온 이거 신곡 김은찬 교수가 번역한 요 신곡 요거를 준비하십시오. 가능하면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관조적 삶에서 초월적인 신적인 삶으로까지 가는 여정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단테 신곡을 읽으면서 한번 달려봅시다. 다음 주에. 그래서 5월 달에 이 근대인은 얼마나 괘씸한가? 얼마나 거만한가? 또 얼마나 우리가 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뭐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뭐 사랑은 무엇이고 뭐 눈물의 씨앗인지 과연 이것도 알아보고 네? 베아트리체의 아름다운 모습도 한번 상상해 가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